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싫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